지인 무르나 이 같은 저리도록 흐르는 눈물 눈물 초라 그대 모습 꿈속이라도 따뜻한 불가에서 쉬어가소서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빈 물은 빈 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솟아나는 차